이 시간에는 너리의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너리.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산 군대 조선인민군.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처소의 친형제. 용례도 우리 함께 조정에 나설 인민혁명도 우리 함께 기억하니 장군님 한 품에서 영원할 지영제 초서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저국은 병사를 사랑하니.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